이번 무대는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올해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아마 손주 두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곡일 텐데요. 정가단 아리가 부르는 국악 동요 상어가족입니다. 중간중간 여러분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면 훨씬 흥겨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